All right. Hey, 모두 모여 girl. 거기 말고 여기로. 내일 걱정 난 내일로 내버려둬. 해 뜨기 전까지 울 준비 다 해놓고 얘기해. 그전엔 물어보지 마.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 없어. Yeah, 네 앞자리 미워도. 이기적이란 말 이기지 못하면서 너 더 미워하고 있잖아. 니지 너를 크게 들어와 sick beat. 오늘 여기 dance floor 나와 같이 sweep your body. 이리 와 내 테이블로 같이 drink up. 목적 뒤로 넘겨드리고 party like your birthday. 모든 걸 내려놓고 나만 따라다녀. 네가 먼저 갈까봐 두려워. 미리 집에 연락해. 오늘 늦게 간다고. 너 때문에 너 없는 party. 네가 있어야 모든 게 시작돼. Yeah, girl. 아, 저 들킨지 노래 알면서도 밀어내는 나. 혼자서 홀리며 오늘 빼고 따라다녀. Yeah, 네 앞자리 미워도. 이기적이란 말 이기지 못하면서 너 더위 미워하고 있잖아. Hey,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. 다들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봐. Like this, 뜨겁게 눈치 보지 말고 분위기 타고 따라해. 아직 지치지도 않아. 해 뜨기에 시간이 남아. The climax 올라가고 있어. 갈 때까지 텐션 유지하고 미쳐 있어. 너 때문에 너 없는 party. 네가 있어야 모든 게 시작돼. I feel like oh no, 내 기분 별로. 너 때문에 너 없는 party. 네가 있어야 모든 게 완벽해. In a minute, drop yourself and hold my hand and walk into a wonderland now. 신나는 분위기 나 없이 노잼 나의 게임에 제임 내준다면 I'ma be a Spider-Man. 여기로 와 좀 더 가까이 와 next to me. 날 따라해 같이 리듬 잡아. Hey, 남들의 시선 신경 써서 뭐해.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소리 질러봐. 지금 내게 와. 너 없이 재미없어. No jam. 내 옆으로 와.